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미련을 끌어버린 리브가의 신앙. 사단의 미련을 끊어버린 리브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미련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롭게 생각을 해봤죠. 자, 산자의 일제도상.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셨지만 아담 실패했죠. 또 10대 만에 노아. 노아의 아들 함 때문에 또 뜻을 이루지 못하고 10대 만에 또 얻은 노아로부터 10대 만에 또 얻은 산자의 조상. 조상이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구속 역사를 펼쳐 오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사단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 사단의 미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바로 뭐예요? 사단이 남겨놓은 죄악에 대한 미련입니다. 죄악에 대한 미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본처를 통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의 이 횃불언약 이후 창세기 16장에 가서 바로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첩 하가를 취하게 되죠. 불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 사단의 미련 때문에 죄악에 대한 1%의 미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미련 아브라함의 불신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이삭에게까지 내려왔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단의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해결해 나갔어요. 죄악을 갖고 있었지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낳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 그죠? 또첩 하가를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 없이 내어쫓았죠.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세에 얻은 믿음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죽여 바치라 했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시험 때에서 모두 통과했어요. 하갈 이스마엘도 버렸고 이삭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두 쌍둥이 가운데 장자 이 에서에 대한 혈육의 정 시험 때에서 이삭은 스스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머문 야곱이 아니라 뜻과 상관없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 만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리브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로 이삭은 사단의 미련, 에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구속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남길 뻔했어요. 리브가가 이것을 막아주었죠. 결국 이삭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에서가 갖다 준 맛있는 고기, 성경은 별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요리한 맛있는 별미의 맛을 들여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과 같은 사단의 미련, 특별히 바로 뭐예요? 조건부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련이 바로 뭐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직장 주시면요, 저 그때부터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제가 원하는 만큼 물질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수요 예배 나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에게 좋은 별미를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삭이 가진 조건적인 신앙, 별미를 받아야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이삭의 세속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걸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서원과 좀 다릅니다. 서원은 정말 내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해주시면 하겠다라는 거지만 우리는 서원의 의미 이상으로 많은 조건들을 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조건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사단의 미련들이에요. 사단의 미련. 이거 주시면 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자녀 좀만 더 이쪽 길로 주시면 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신앙에선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교회 헌신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전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고 있는 조건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단의 미련임을 알아야 된다. 자, 결국 오늘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단의 미련이 이삭에게서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 사단에 대한 미련, 즉 에서 육신적 장자 에서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이삭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덕택에? 그 아내 리브가의 도움이었습니다. 리브가. 오늘 리브가의 신앙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의 미련을 가진 이삭.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미련을 가진 이삭이에요. 가진 이삭이 이삭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하냐. 사단의 미련을 가진 이삭에 대한 성경의 평가. 성경은 한마디로 사단의 미련, 이건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자식에 대한 미련입니다. 에서에 대한 미련이에요. 미련, 내 육신적 장자. 에서를 사랑하는 그 미련, 그 미련을 갖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한 이삭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죄 없이 순종하며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삭 안에도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어요.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에서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부숴버릴 정도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한 이삭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려서 표현합니다. 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적 표현이 우연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죽기 직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세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실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는 스스로 이제 바로 뭐예요? 내가 조만간 죽을 것 같다. 느낌이 안 좋아, 이거 한마디로. 조만간 죽을 것 같다. 이삭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27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죠. 예? 자, 별미를 가져다가 만들어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별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도 축복하고 죽으려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죽기 직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7장 이번엔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자, 시작.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리브가. 이런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대신 바쳐 별미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도 인정했어요. 누가? 네 남편이 이제 조만간 죽을 것 같다 이거.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눈은 어두워지고 막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인정했어요. 창세기 20장 19절 보겠습니다. 27장 19절. 자, 시작.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장면에도 바로 뭐예요? 야곱이 들어와서 에서인 척하면서 별미 드시고 장자의 축복 주세요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왜요?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드시옵소서. 그럼 지금 현재 이삭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왜 누워있을까요? 졸려서? 한밤중이라? 아니에요. 병약하고 쇠약하고 지금 몸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병상에. 일어나서 잡수소서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27장 31절입니다. 잠깐의 그 격차 사이로 에서가 들어왔죠. 이삭, 야곱이 나가고. 자, 이번엔 에서의 모습입니다. 31장, 31절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도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드시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바로 뭐예요? 야곱이 별미 드리고 장제 축복 빼앗고 나간 바로 직후에 그새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새 누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새 누운 거예요. 먹자마자 누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네? 먹고 축복하고 바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와서 일어나서 드시소서 그랬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프고 기력이 쇠했으면 틈만 나면 누운 거예요.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도 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죠? 에서가 말하죠. 아버지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가 죽기만 해라. 넌 내 손에 죽는다. 자, 이처럼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멀고 늙고 곧 죽을 사람으로. 그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삭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는 이삭 나이 몇 세였어요? 136세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훔치는. 이삭, 160세가 된 이삭을 가리켜 성경은 눈이 어둡고 기력이 약하고 죽기 직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180세까지. 아니,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136세 내진 7세에 죽어야 정상이죠. 근데 180세까지 실제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이거를. 자, 그럼 성경은 계속 이삭을 늙고 눈이 어둡고 죽기 직전이라고 반복해서 강조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노년의 이삭은 실제 육신적 눈도 멀었지만 그의 영안도 먼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렸잖아요. 실제 바로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영적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이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거리가 먼 신앙이 이삭이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말년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늙어서 죽게 되었다.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 사명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사명 감당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136세의 이삭을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리브가가 비록 야곱을 시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긴 했지만 이삭은 뒤늦게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 시체가 말은 뭐예요? 뜻과 상관없는 에서에 대한 미련을 그때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위대한 회개예요. 성경은 이삭이 회개했다라는 구절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순종의 조상으로 좋은 평가만 나와있죠. 근데 이삭이 말년에 사단의 미련을 끊고 회개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순종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시면 뒤늦게 야곱이 신앙의 장자, 올바로 내가 축복을 한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정녕 누가? 예?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은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깨닫는 순간 바로 뭐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순간 그 상황에서 그 뜻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같이 에서와 흥분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이삭은 죽은 자의 신앙에서 산자의 신앙으로 그때 올라선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정적으로 지금 죽은 자의 신앙,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조만간 죽을 것이다. 죽은 자의 신앙 이삭을 강조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 이 때늦은 회개를 통해 그는 산자의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이삭은 여러분들 문맥상 건강을 회복했다고 봐야 됩니다. 회복하고 44년 더 살고 180세에 죽은 거예요. 136세에 죽을 운명이었던 이삭이 때늦은 회개 이후에 44년 생명 연장받고 180세에 죽은 거예요.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유는 바로 뭐다? 이삭이 산자의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단의 미련이 있었죠. 바로 뭐예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죠? 본처가 아닌 첩하가를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믿음을 회복해서 계속 하나님 믿지 않았죠. 100세에 무슨 아들 얻습니까? 사단의 미련이, 불신이 그거 극복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순간 아브라함도 사단의 미련을 끊고 산자의 일대가 된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육신도 회복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을 100세에 낳은 후 이삭이 장가 간 40세에 장가 간 이후 즉 아브라함 140세 이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6명의 자녀를 또 낳았잖아요. 100세 아들 낳을까 말까 한 아브라함이었는데 40년 지난 140세 후처 구두라 얻어서 여섯 아들 더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자의 신앙, 산자의 믿음만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연약한 몸도 강건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표면과 이면을 같이 끌고 가셔요. 이면, 신앙이 회복되면 표면도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도 산자의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건강해졌고 이삭도 산자의 믿음을 회복해서 44년 더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 그러면 사단의 미련을 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미련을 끊는 방법. 우리 안에도 사단의 미련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미련과. 우리 안에 이 죄악에 덕지덕지 붙은 이 죄악과 이 어둠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서만이 사단의 미련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뜻을 내 생각, 내 뜻과 내 방향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때 사단의 미련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 자, 지금 이삭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였어요? 결론적으로 언제 이삭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 에서된 미련을 언제 끊어냈습니까? 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구나. 내가 에서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인 순간 끊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내 감정, 내 생각을 같이 끊어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미련을 끊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죠. 10절부터 13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만세 전에 에서는 악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것을 누가 계시받았어요? 먼저 복중에서 리브가가. 근데 이삭에게 말했는데 이삭이 믿지 않아요. 이삭은 뭐에 넘어갔어요? 이미 별미에.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바치거든. 에서가 좋은 거예요.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했을 때 그게 아닌데요가 아니라 그 순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두 배 부응해. 그러면 다 놓고 두 배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사단의 미련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깨달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 그런데 이삭은 언제 깨달았어요? 다 죽기 전에. 한바탕 바로 죽을 뻔했어요. 그죠?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줄 뻔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준 사건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순간 이삭의 안에 있는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삭 말년에 가서 이 사단의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삭 말년에 가서 그 안에 남아있던 사단의 미련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서를 대하는 이삭의 태도의 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져요. 그렇게 사랑했던 에서를 갑자기 차갑게 바라보는 이삭.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3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랬죠? 에서가 들어와서 내가 또 에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 축복 잘못 줬다. 아, 에서에게 맞아 죽겠다. 자, 1번, 2번. 지금 힘이 없잖아요, 이삭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눈은 어디다 두시고 진짜 눈먼 어떻게 동생에게 나의 축복을 줄 수 있냐고, 그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며 크게 떤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왜? 야, 내가 하마터면 에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뻔했다. 이거 반대로 야곱에게 주는 게 맞았다. 내가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장면에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속인 것이 잘못된 것이고 에서가 축복받는 게 맞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은 이 순간 아 걔가 속였구나 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는 저주를 받고 네가 장자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가 복을 다 받을 거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은 바로 뭐예요? 지금 야곱을 저주하고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할 타이밍에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행동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삭의 에서를 향한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27장 이번에 39절 4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자,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예언하죠. 39절 40절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잘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아우를 섬겨야 된다. 에서를 축복하기는커녕 에서를 저주합니다. 반대로 에서를 저주하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요. 갑자기 에서에게 안면몰수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산자의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 에서를 대하는 이삭의 태도의 변화에서 사단의 미련이 끊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이 사건 이후 무려 44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이삭의 장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는 성경에서 축복이죠. 다 죽어간다, 눈이 멀었다, 죽기 직전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44년 더 살았어요. 이때부터 장수했어요. 바로 이것은 이 순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순간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을 산자의 신앙으로 인정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삭은 136세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이 사건을 겪은 후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180세까지 장수하면서 믿음의 3대 조상 가운데 최장수 인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고 누구보다? 야곱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180세에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는데 그런 이삭을 가리켜 29절은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냈다. 이때 그랬어요. 그러면 180세 이전에는 바로 뭐예요? 기운이 팔팔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36세에 기운이 지난 상태로 180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136세에 건강 회복하고 180세 될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이때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세 번째, 이삭이 말년에 산자의 신앙을 회복하고 사단의 이 미련을 끊어냈다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평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장면 잘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에 대해서 딱 한 문장이에요. 이삭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을 보고 야곱과 에서를 멋지게 축복했다. 아주 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실수 잘못이 다 없어졌어요. 미화되었어요. 완벽한.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만 보면 이삭이 문제없이 쭉 산 줄 알아요. 이것만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최종 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의 창세기의 사건과 너무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자, 창세기 27장 33절. 아까 뭐라고 봤어요? 이삭이 뒤늦게 깨닫고 힘이 크게 떨었다고 그랬죠. 한마터면 내가 뜻이 없는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에서에게 줄 뻔한 이 장자의 축복을 겨우 야곱에게 준 잔면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삭의 탁월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후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아무리 숱한 잘못해도 한 번만 신앙의 한 방만 잘 우리가 때리면은 믿음으로 암흑의 집사 권사 장로 잘했다 이런 평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최종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의 탁월한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마터면 이런 이삭을 감추고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7장 23절 보세요. 27장 2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능히 분별치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능히 분별치 못하고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야곱에게 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이 장면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바꾸어서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알고 야곱과 에서에게 정확히 그에 맞는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때늦은 회개, 뒤늦게 회개를 했어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이삭을 책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고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이 이 사단의 미련을 떨치기까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이때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됐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무려 몇 년 동안 76년 동안 사단의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에서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럼 반대로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76년 동안 외면당하고 살았어요. 외면당하고 살았어요. 차별 대우를 당했죠. 76년 동안. 에서가 장악하고 있는 장자의 자리, 또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자라고 에서만 이뻐하고 에서가 주는 별미만 먹고 있는 그 이삭, 그 상황에서 야곱은 절대 자력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는 이미 장자가 되어 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몇 세에 결혼했어요? 결국 76세 장자의 축복 훔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때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이 야곱을 76세까지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야곱은 이렇게 늦게까지 장가 가지 않고 있었냐 이거예요. 무엇에 홀렸길래? 형 에서는 40세에 장가 갔어도 야곱은 장가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무엇?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얻을 때까지는 결혼도 꿈꾸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 딱 얻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때 아내를 얻잖아요. 야곱은 육신의 결혼보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더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낫죠. 이 시간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사업의 문제에 조금 지연된다 할지라도 내 목표에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구속사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일을 먼저 생명 바쳐 충성 다음으로 두 배 부흥의 열매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취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우리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으로 이삭의 미련, 사단의 미련이 끊어진 거예요. 자, 리브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인공은 리브가라고 그랬죠.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리브가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다 한마디로 조작해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게 했잖아요.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리브가의 뜻이 바로 뭐예요? 갈고리, 밧줄,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리브가가 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신령한 갈고리로 기회를 정확히 포착한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이 벙벙벙 거리면서 바로 뭐예요? 에서 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기회만 있으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76년 동안. 본인이 받은 언약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바보처럼 엉엉엉 거리고 있고 결국 리브가가 이 장자의 권한, 야곱에게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기회를 잡아 낚아채어서 야곱에게 준 인물이 누구다? 리브가였다. 갈고리였어요. 신령한 갈고리. 또 이전에 리브가는 그 갈고리 역할을 했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올 수 없었던 나홀의 가문입니다. 리브가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저 시집 갈랍니다. 무조건 이삭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리브가 때문에 나홀의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의 갈고리로 탁 엮여져서 들어왔잖아요. 그 주인공이 리브가예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가신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 그 박아브람 목사님의 이 갈고리와 같은 강력한 말씀 교육 철저한 신앙 훈련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미련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갔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욕먹으면서 말씀 받습니까? 편안하게 요감 맞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살지. 바로 신령한 갈고리로 신령한 구속사 말씀의 갈고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꿰어서 이곳에 데려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리브가가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갈고리가 되어서 점점점 구속사 말씀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내 식구들, 내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 그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다시 갈고리로 탁 끼어서 구속사 말씀의 축복에 함께 들여놓는 두 배 부흥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